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일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일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 71돌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실장들, 국무총리와 장관, 차관들을 비롯한 남조선 당국자들, 국회의장 정세균, 부의장들인 박주선, 심재철을 비롯한 남조선 국회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의 당의 주요 관계자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부의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조선의 지방자치단체장들, 6.15 공동선언실천 남 측위원회 등 통일운동단체들과 종교, 시민사회단체들,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단체들 리희호, 림동은, 박지원, 정세현, 정동용, 리종석, 리재종 등 평양상봉연구자들과 명망있는 100여 명의 각계 개별 인사들, 지역별 해외동포단체와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공개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결의의 열망은 더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협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민족사족 요청과 온결의의 뜨거운 통일 염원을 반영하여 지난 9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에서는 조국해방 71돌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 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 차주와 민족 대단결의 기치 높이 온결의가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자주 통일의 새 역사를 과감히 개척해 나가려는 순관 염원으로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들과 개별 인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한 것처럼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에는 장장 72여 년에 걸친 분열사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 본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깊어가는 민족 분열의 비극이 그토록 뼈아프고 더는 그대로 넘길 수 없는 가슴저린 상처로 남아있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소중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받아들여 동족대결의 극단적 상태를 일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출로를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틈없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 주의 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외세에 의한 민족 분열을 막기 위하여 해방 전국에서 북과 남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 하였던 것처럼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남 당국을 비롯한 각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15 시대를 개척하여 온 것처럼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 누구나 우리의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해방 71돌이 되는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되 회의 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 회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남측에서 연속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 참가 대상과 토의 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당면하여 연속회의 개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준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족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면서 남측과 해외에서 그 실천에 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하며 7월 중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북과 남 해외 대표들을 망라한 전민족 공동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세 흐름과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주춤하면 내일에 가서는 열 걸음, 백 걸음을 달려도 보상할 수 없으며 겨레의 가슴에 새겨지는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 명망 있는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 국면에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에 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동포의 족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주최 105 2016년 6월 27일 평양